成个香港麦侧侧逼逼结，想搵笪靓地起楼都难啊！去嗰边睇下。 系 boss。等我示范俾你睇。鬼食饱咗豆系咁噶啦！ 啊，嗱，睇下，同我搞掂佢啦！ 啊，起身，唔准偷懒啊！起身，起身啊！有几好食喎！ 康乐大厦喎， 系廉租屋嚟咋？哎呀！原来系呢只衰嘢，我 破坏电子游戏机，入嚟经理室。你知唔知一架游戏机几多钱啊？ 你闹完未啊？ 未啊！你知唔知扣晒啲人工都未够赔啊？ 请继续。 起休， 饮茶。 你以为斟杯茶就冇事啦咩？ 调位，你听住，我唔嘟啦。 又炒咗啦！ 此处不留人，自有留人处。我哋揾个第二份工做。快餐店请人啊！ 哇，喺乜咁静局嘅休息时间啦？哎呀，嗰啲沙律又好正啊！杂菜沙律，仲有龙虾沙律，我最中意食噶咯！哎呀，仲有鸡髀沙律啦，好嘢啊，好嘢啊！哇，就仲有人头沙律，哎呀，阿妈， 做乜啊？ 人头沙律， 咩嘢事咁嘈啊？ 阿兄，我哋嚟见工噶， 你哋三个都系嚟见工噶， 系啊， 嗱。呢度系快餐店，做嘢一定要快。 我 你唔好睇而家冇人， 我食龙虾沙律嘅啫。 咪嘈啊！边个咪嘈啊？ 啊？冇，我哋讲紧个朋友，佢叫做咪嘈。 我要考下你哋 ，come here。啊！你哋睇啦。 哇！ 呢啲系用嚟整热狗嘅。嗱，一嚿嚿嘅麵包，一條條嘅腸仔，一撇撇嘅茄汁，我平時整要半個鐘頭，你哋三個人整咧，應該就兩個字啊，乜都搞掂曬。記住啊，你哋千祈唔好偷食啊。嘆陣先。唔該。你哋系嚟见工噶，应该快啲做嘢，净系拍马屁系冇用噶。 唔该，你入去睇下。 哇，又快得几交关啊，衰鬼！ 我哋咁快就整好晒啲热狗，怕唔怕吓亲你啊？ 经理先生啊，我哋试工嗰关已经通过咗噶啦，而家想入嚟见下你。 咁咪乜把声咁熟嘅？ 啊，如果系熟人咁，就易话为啦。 乜嚟嚟都要揾工做嘅咩？ 走！使死咩？东家唔打咪打西家。 喂，米字啊！ 做咩啊？ 等我指点你哋迷津啊！嗱，嗰边有间西家。 哦。哎，啱晒啦！佢哋请非法师傅啊，我哋入去应征啊。 咪住，乜你识同人非法嘅咩？ 我啲头发不嬲都系自己剪噶。 系啊，我啲头发不嬲又系自己剪噶。 啊！我要梳身潮啲噶。 得啦。 哎，对唔住啊，呢位大师傅，我哋系嚟应征做发型设计师噶。 见唔到我做紧嘢嘅咩？企阵先啦。 OK， 搞掂啦！ 哇，真系美丽咯！ 梗系啦，呢个新潮发型啊，而家最兴噶。 唔该晒。而家兴呢啲发型啊，老土怪。 而家兴啊！ 非法系艺术嚟，唔好冒料冲四段嘛。 喺呢场你放心啦，我哋三个随时随地愿意为艺术牺牲噶。 Perfect， 香港小姐好快就到，你哋认真要为佢牺牲下啦喎。 系欢迎你啊，伟大嘅香港小姐，你想梳个咩款即款话我知啦。 我想做世界小姐啊！ 咁就要梳个世界发型啦！我系香港 number one 嘅发型师啊！你即管将佢交俾我得啦。 我要求好高噶，如果唔靓我喊噶。 得啊！你想点靓法，即管开声啊！ 我首先要啲头皮，拜拜。 好嘅，一分钟包你搞掂。这个款是拨开云雾见青天啊。 哎呀，乜成个野菜花咁噶？ 嘿，我仲未搞掂嘅，忍耐下啦，小姐。嗱，而家咁仲未得喎，你睇住啦。成只孔雀开屏咁啊，认真够晒醒目啦。 吓，妖，我要同你死过，叫你 boss 嚟啊！ 啊，喂，唔好出呢招啩，冷静啲啦，小姐。锤仔，骨头， 系 喂他啊，唔系。 吓，咩嚟噶？ 我入行一分钟纪念大赠送啊！ 哇！哎呀，乜你入行一分钟噶咋？我唔制啊，我唔制啊！ 仲有得变噶？ 哇！我冇计啊！ 又点睇我衰鬼？唔使走 ，perfect perfect， 你系个不攞多得嘅人才，我带你见 boss 啊！ 啊！又系个衰老蕉啊！ 我真系唔信，除咗打老蕉工之外，我哋就冇工打。 哎呀！啲疯狂世界游乐场今日举行大游行喎！ 系啊系啊，我哋去睇嘢啦！ 游乐场快啲系电王嚟噶，而我攞嚟起晒高楼大厦，送五百都几难啦，实行赚到盆满钵满啊！嗰阵时数钱都数到我手软啦，钱啊钱啊，冚唪唥都系我嘅钱嚟噶，喂快啲，我要买起佢快啲啊！ 哇！ 叮叮叮叮叮！ 你哋系咪嚟应征噶？姓乜名乜？ 我系老夫子啊！ 我叫大番薯啊！ 嗱，份合约喺度，自己睇啦。 哇，密麻麻咁嘅， 讲乜嘢噶老夫子？ 哦，佢话咧， 听住啦，有问题就即刻提出。 啊，我哋知道啦。 第一，要挨得咸，食得苦，襟得卧，抵得冷。点啊？ 冇所谓。 第二，要顶得。 顶咩啊？ 游乐场任何伙计告病假，都由你哋顶上。 冇问题。 仲有第三，星期一都要翻工，一码 事，绝对冇问题呀！ 哇，一个月几多钱咧？ 唔知几钱咧？嗬， 问下佢咧。 几多钱？ 几多钱啊？ 一个月系3000蚊，扣翻2700做伙食费，即系一个月就300蚊。 哇，300蚊两个人啊？ 唔系噃，我意思系话一个人100蚊个月，虽然系刻薄啲，做唔做就随便你哋咯。 咁啊，我哋唔做啊。 走啦， 做啦。骑牛搵马嘛， 把声咁甜嘅 啊！ 嗨 嗨！哎呀！哈哈哈哈！哎呀！ 签咗佢啦！ 好啊好啊好啊！我签我签！ 哎呦！ 哎呀！哎呸！咪签啊！咪做啦！我帮你签埋啦。 咁啊，秦先生又点啊？ 我签咗啦。 你哋去见老细啦。 拜拜。 哇！见到埋身计，你哋有埋同我挨咯。 哎呀，你条淫丝都淫甩啦！ 你哋即刻攋出去。做嘢！ 你个死人老夫子啊！你见识忘友啊你！咁少人工都肯签，做到我趴喺度，你真系生前害朋友，你死又害街坊啊！ 你啊咁都好过冇得捞啊，大佬！ 你啊，我心中嘅红太阳啊！ 看下邊個曬到太陽先啦嗱， 咁唔該你揸住啦。 喂， 陳小姐，你係我嘅紅太陽啊！ 陳小姐，佢得一朵，我有一扎，多過佢。 原来大番薯比老夫子仲浪漫噶喎， 系啊，我好浪漫噶， 系啊，我好浪漫噶，你都唔怕人哋作呕嘅，你欺骗夫儿咯， 你哋好得闲咩？你哋两只耳啊，梗系削唔出凉丁啦，系咪啊？ 不是啊 boss， 你误会咗啦，我哋做晒嘢噶啦，嗬？ 系啊 ，boss 误会啦，我哋啲嘢做晒噶啦。 做晒，快啲洗埋啲厕所。 Yes sir， 嚟一，准备啊，大番薯， 上后转， 系，左右左右左右左右。走 走走， 陈小姐，拜拜， 拜拜。 陈小姐，我爱你呀、啊，你爱我嘛？不过你唔爱我都唔紧要嘅，你俾我爱你就得噶啦，考虑下。 真系唔好意思啦，我都唔知道乜嘢系爱。讲件心事你知啊，我唔中意光头佬噶。 哎呀，你而家好多头发咩？懒又高，唔中意光头佬。你讲啊，光头有咩唔好得嘅？呢啲啊系财富嘅象征啊！ 征服头，食地球，你有头，我有头，你我嗰个系人头，老细嗰个系光头，真系笑大人个口。光头佬想索油，结果唔够喉。若要问因由，要怪个光头。嘿，光头佬啊，食物组啊， 食物组食鸡毛扫。 你做咩话食鸡毛扫？ 我冇讲啊，明明你讲嘅赖咗我。 我都冇讲啫， 我讲啦。 你两个请出嚟啊， 老细 系好长口啊， 麻麻嘅， 麻麻， 系咪想搏炒啊？ 咁大胆抢我，嘿！好彩！哎呀！ 哎呀！哎呀！啊！啊！啊！啊！嗨，good morning！ 呢啲就係真功夫啦！我一時失手啫，好食啦！啊，你又幾好胃口啊！走啊你！ 老夫子你表演跳水啊？ 哎呀，唔好提啦，俾只碎马咬咗一啖，仲踢我一脚。 你梗系虾佢，佢先嚟踢你啦。对动物呢下要有啲爱心同温暖嘅， 帮手啦。 哦， 系。啊！救命啊！ 哇！咁呢下又几过瘾喎！ 哎哟，一阵点降落嘅吓？ 啊系啊！啊啊！ 哦，好，老夫子通街掟嘢罚钱噶， 要罚咪罚架飞机咯，系佢掟我落嚟嘅啫嘛。 嗯，赵老板就真系衰嘅，夜妈妈仲叫人入去打扫魔鬼洞。 里边好恐怖噶， 里边啲古灵精怪全部假嘅，有乜好惊啫？等我入去打个冷啦。嗱，你睇根本就冇有怕。 你真系冇有怕啦？ 怕乜嘢？ 诶，你后面有只鬼跟身啦！啊妈！啊妈！又冇搭又冲嘢， 边个阻止我 DB 王？边个就唔掂？游乐场快电我一定要得到。他不懂做他就屎梗。 在那里了，跟着你。停我。哎呀。你在这等我。 特级射肉嚟噶，我呢度滴一滴，嗰度滴一滴，屙到你夹硬， 几日都买唔到最紧系好睇噶啦！ 喂，美女溜冰啊，买飞啊，趁早啦！ 哇，认真好生意喎！ 而家由番薯痴豪表演溜冰绝技。 哇！走走走！ 全人都去晒厕所嘅，奇啦，点会咁巧噶？ 啊，赵老板啊，轮到飞刀美人项目上演啦，但系佢两个屙到脚软喎。嗯， 有啦。 老小飞刀离不开饭。有请飞刀美人嘅第一主角飞刀大师老小先生。 Thank you。跟住出场嘅咧就系第二主角飞刀美人啦。 跟住有请神兽大师。 入去啦。 哎呀，救命啊，我唔掂噶，我唔掂噶。哎呀，林我呢度噶啦，救过嚟，古仔唔得啦！哎呀，喂喂，救命啊！唔好搵啲咁嘢搞啊，我唔玩啦！嚟嚟嚟，边啊？定啲，打到嗰两只嘢跳舞啦！哦哦，系，掂喎！我再嚟一，一，哇，一。仲有你七，thank you， 多谢多谢，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啊！哎！啊！啊！哎呀！啊！啊！哎呀！哎呀！哎呀！啊！啊！ 解决了。 下大佬。 各位观众，空中飞人即将开始，请大家以热烈的掌声欢迎空中飞人大番薯与老夫子。 哦， 啊，去边呢？ 哎呦！ 去啦，观众等睇嘢噶。 嚟啦，喂啦喂，我病咗好多次啦，嚟啦。 唔得啊，唔得啊，我脚软啊，救命啊，救命啊，唔得啊。唔好教我，唔好啊。 不用怕的， 去吧，不用怕啊，再来一个， 接住你啊， 你放手才行， 接 了， 顶起来。 多谢， 都话你掂嘅咧。 哎，你冇咁掂法啦。 我哋英雄出老年啊！ 我好老嘅。 你睇几多观众中意你，成都大。 接住我，得我两位。 嗱，佢真系掂噶。 哎呀！哎呀，哎呀，唔好意思啊，出嚟晒啊！ 接住啊！ 哎呀！ 你节目好好睇啊， 好好睇啊， 所以好好生意啊， 好好生意啊。 混账，可恶，咁好生意佢点肯卖俾我啊？蠢材，即刻放佢总 B 将个大炸弹放喺游乐场嗰时。 系 boss。 哎呀，哎呦，哎，做咩做咩？喂，大啊！ 哎， 啊，咩啊鬼啊，救命啊！哎呀，哎，哎呀，哎，系边个啊？我出嚟啦喎！哎呀！呢就系嗰啲咩 T 啊！咩山梯呀？ 班后班梯打打班，梯后班梯打打梯。啊！ 你喺边度嚟噶？ 考验嘅银河号。 咦？你嚟做咩呀？好啊，当然好啦。 以后互相关怀，彼此尊重。 哎呀！啊！我要开工啦！ 乜你咁冇用噶？我唔玩啦。好啦，等我嚟啊。嘿， 哎呀， 嘿，嘿， 哎哟， 啊， 行开，我玩晒。哎呀，呢次实俾佢掟扁我佬。 呢招叫做神龙套珠。呢次一定要中， 哎呀， 好奇咯， 有姿势冇实际喎，下下都掟中板。 哎呀，你个死老鬼啊，刺激我！ 想差馆啊啦！ 呢个矮冬瓜够胆闹我，身痕顶啊！ 哇！哎呀！ 死矮佬咪走啊！ 哎呀！救命啊！妈呀！我同你报咗一战之仇啦！ 呢种人啊，系应该教训下佢。 放低佢哋！你就叫做老夫子啊？ 好话啦，我就系老夫子。 我叫做 D.P. 王，我嚟揾你哋个赵老板买起呢幅地嚟起楼嘅。 我唔会俾你哋咁做嘅，游乐场唔系俾你哋啲奸搞地产商揾钱嘅。 即刻俾啲颜色佢哋睇下。阿咪， 哎呀， 一晚就可以賺到咁多，扮大佬，估唔到嗰三個傻瓜佢哋頂替做嘅節目竟然咁受歡迎，今次真係豬籠入水啦！收埋， 入嚟， 哎呀！哎呀，你哋有乜嘢事啊？ 大件事啦，有三个坏蛋喺游乐场外边捣乱，个个拳头大过沙煲噶。 目标人物系你啊？ 哎呀，系我啊！咁你哋守住个门口，冇俾佢哋入嚟啦。 哇！收脚。 收脚。 你就系赵老板啊？ 系啊系啊系啊，三位唔知有咩指教啦。 本人系 DP 无限公司董事长 DP 王，而家想买你游乐场呢幅地嚟起楼刮笼嘅。 买我幅地啊？几多钱啊？钱多我实卖嘅，快啲斟茶啦。一万蚊尺啊？一千蚊尺？ 一蚊计一尺啊？ 一蚊一尺。你真系食人唔去骨喎！ 系呀，我系老虎啊！ 我系大白鲨， 我要劏咗你， 我要咬甩你个鼻啊！ 变啲颜色佢哋睇下。 咩事啊？ 保镖，赶佢哋出去。 系呀系，又要我兼埋做保镖啊？ 冇错，兼埋做保镖啊！ 老柴保镖过嚟啦。 想我老夫子当年系东南亚嘅拳王嚟噶，我猜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 啊！同我勾痕啊！呀！哇！好好味啊！好好食啊！ 哎呀！ 我就系超级杀手阿恩啊！ 咁大只仲叫做阿恩啊！哎呀，吓！我明明冇饮到酒啊，你点解好似醉醺醺都企唔稳我？ 小心啊！咗闪， 捞啊！乜我咁劲噶？ 正正地即刻烂尸噶咯！ 你以为我会咁容易认尸啊？ 有咩招数即管使出嚟啊！ 你唔惊？ 唔惊？ 唔后悔？ 我唔会后悔嘅。 我喺呢个游乐场放咗一个超级大炸弹啊！三日后你仲唔卖幅 D P 俾我，我就将呢个游乐场炸平。 炸平？ 冇错啦，炸弹里边有10万磅炸药。 五个就已经可以将呢个游乐场炸为平地啦。而家先爆个小型炸弹，俾你哋见识下先。攞嚟。 系，波士。 呢个唔系荔枝，系炸弹。 你嗰个系咩嚟噶？ 呢个系炸弹遥控器啊！小型试爆现在开始，揞住你对耳仔啦！ 揞耳啊！ 我揿掣啦！ 炸嘢， 系啊，湿湿碎啦！ 呢个就湿湿碎，真正嗰个就炸到你乜都碎啊！记住啦，三日后下昼三点啊！ 老细发噏风啦！ 各位亲爱的叔伯兄弟姊妹， 边个同你有亲啊？ 今日我哋嘅演出空前咁成功，完全系大家努力嘅成果，有福同享，有祸啊同咩？而家有人同我哋玩寻宝游戏，佢哋收埋个好细，又要大家一齐揾嘅炸弹。各位寿叔啊，遇事要镇定，你哋唔使惊噶，定啲嚟，镇定啲啊！ 你班友仔冇理你， 哎呀，有你哋班真正朋友的确好劲。 啊，你唔好搞错啊，我哋等住攞遣散费咋。 啊！ 呢个世界太冇人情味。 老夫子等阵啊，唔好走啊。 咩事啊？ 老板平时虽然系刻薄啲，但系其实佢心地都几好噶。我谂佢而家都知错噶啦。 我睇明 白啊，我真系知错噶。 系啊咧。 啊， 真系噶。真系 好啦，既然你知错嘅，我哋就俾面陈小姐帮你啦。 啊！我要锡你锡到发晒狂，都发晒狂， 哎呀，有用 好啦。 游乐场嘅前途就喺大家手里边。今晚如果搵唔到个炸弹，游乐场呢幅地皮就要卖俾地皮王。大家即刻开始搵啦。 系。 装鬼你啊，走开啊！哦， 痛死我啦！ 乜话会讲嘢嘅？sorry 啊， 你仲唔去嗰边喂？ 哎呦！ 钟嚟啫嘛。 对唔住，啊！啊！ 炸弹就在那里，好多好多，看看是不是好多啊？ 唉，大番薯啊，那些是道具来的，懒醒。 哎呀，怎么算呢？怎么算呢？ 找极都找不到，那就真的没晒符了。 你们说会不会是地皮王整蛊我们？根本就没什么炸弹啊。不要理那么多了，继续找吧。 哦。 哎呀，三点钟够钟咯。 冇啦。 赵老板，限期到啦喎，你考虑成点啊？你再唔答应我哋就引爆个炸弹！ 引爆个炸弹？嘿，你哋唔使吓我，根本系冇炸弹嘅，你哋喺度抛浪头啫嘛， 系咩？唔好笑。你唔到和合石个心事啊！好啦，等我话俾你知个炸弹喺边时啊！就系蟹蟹蟹蟹嗰时。 哎呀，个炸弹喺呢度喎！ 啊！哎呀！ 走啦！顶住！ 点样啊？惊啊你？呢个炸弹系上次试验嗰个十万倍威力，再唔答应我就引爆，将呢个游乐场炸为平地。到时你想唔卖福地片我都唔得啦，啊！ 我得咗手啦！ 什么事？ 在我手撕的东西你都敢抢，你真是够胆啊你！死啦！ 撞过！ 好晕啊！ 你老哥高大又威猛， 都系你先， 冇理由执输行头惨过败家噶。 咁又系喎，当时嗰啲咩嚟噶？ 你问我，我问边个啊？ 死老夫子去咗边呢？ 玩 个 最新 嘅 游 戏 啊！ 边个同你玩啊？ 咪 走啊！ 咪走啊！夺宝奇兵就上嚟啦！啊，走啊！哎呀，你先嚟真噶！ 我唔玩啦，走啊！ 走啊！走冇命啊！走啊！啊，讲到就碰碰啦，你死梗啦！ 咁香啊！ 发泡胶做架傻佬。死人老夫子，整蛊我哋！ 不过又几好玩喎，衰鬼！ 我老夫子够胆就出嚟打我！ 拜拜！ 咪走啊！ 执柴，佢好似怕咗你咁喎。 使乜讲啊？我出咗名系鬼见愁，鬼见到我都惊啊！你先我行先。Hello， 我系鬼见愁。啊！鬼啊！谂落都系你行先好啲， 执情咯。执柴，呢度有冇鬼噶？ 冇嘅，可能老夫子又用啲假嘢嚟吓下我哋嘅啫。 哎呀，有嘢睇，不过冇声啫。 我唔信，等我摸真下。 可能真系鬼嚟噶。 啊！鬼啊！ 你惊唔惊啊？ 啊啊！惊啊惊啊！哎呀呀！啊！各位唔好啊，我系中噶。 鬼啊！救命啊！ 喂，你哋个遥控器喺呢度啊！ 系捉住个女仔。 哦，喂喂啊！ 将佢绑喺个过山车轨上面。 系。 啊！救命啊！ 将佢绑喺过山车轨上面。系，唔好嘈。 啊！咁点啊，老夫子？ 老夫子，正正地你又俾翻个遥控器俾我。如果唔系，咁你嗰位陈小姐就变咗面子牛肉噶啦。 老夫子啊，遥控器唔俾得佢噶，游乐场炸平晒咧，大家就乜都冇噶啦。 啊，咁唔掂噶喎。 你哋唔好后悔啊，系你哋逼我咁做噶。 啊！救命啊！啊！咦？ 使惊啊！ 阿恩，去捉住佢，去 捉佢。 啊！哎呀！ 救命！啊！ 哎呀！哦！啊啊！啊冇咯！ 好似惨咯！ 哎！吓！ 小姐呢？ 啊！ 哎呀，冇命啦！ 啊！我撞咗去边啊？啊！ 啊！啊！三子唔该晒。嗱，拎去玩啦！ 波子啊，遥控器攞翻啦！ 唔好揿啊，千祈唔好揿啊！ 好揿，好揿！ 乜个炸弹会飞嘅？系山猪揾到个大炸弹啦！哎呀！哎呀！个炸弹系你嘅物归原主 啦！你拎住佢，阿恩，你拎住啦， 拎住。 走啦！ 快啲匿埋啊！炸弹就嚟爆炸啦！ 又爆啦！ 行翻嚟玩过啊！ 呢度系边时嚟？ 我都唔知哦。 不过呢度有好多地皮，阿伯用嚟起楼啊！ 呢度好多地皮啊，我哋发达咯， 可以起几万座高楼大厦，发咯。 系啊系啊，呢边可以起大爆破公司， 嗰边可以用嚟起商业中心。 系商业中心。聪才啊，呢度系月球嚟噶。我唔制啊！ 山猪再见。 在此。 你够管事。 过。 I see that look upon your face, something my mind cannot embrace. If I keep staring, then I might have to start to walk your way. I wanna hear what you would say. You got high standards and I do too. Cause all those girls know what you need, but I know the way to make sure you never leave. If I come close, baby, would you like that? If I give some, would you give it right back? If I show you that I know where it's at, baby, would you like that? Baby, would you like that? Say you want love, boy, know what that means. Make it feel way better than your dreams. If I show you that I know where it's at, baby, would you like that? Baby, would you like that? It's like that. How you run your right back? Know you're on the right track, Queen Ace. Like I be thinking way too much, I need to let it go. You be running through my mind, I'ma let it show. Ain't nobody stepping up to me, and saying nothing when I calling. You be running out of hours, never fronting. Yeah, we're zoning, but we're starting on and on and on and on and to the top, baby boy, we be rolling. Cause all those girls know what you need. Yeah. If I come close, baby, would you like that? If I give some, would you give it right back? If I show you that I know where it's at, baby, would you like that? Baby, would you like that? Say you want a boy, I know what that means. Make it feel way better than in your dreams. If I show you that I know where it's at, baby, would you like that? Come close, baby, would you like that? If I give some, would you give it right back? If I show you that I know where it's at, baby, would you like that? Baby, would you like that? Say you want love, boy, you know what that means. Make you feel way better than in your dreams. If I show you that I know where it's at, baby, would you like that? Baby, would you like that? If I come close, baby, would you like that? If I give some, would you give it right back? If I show you that I know where it's at, I know where it's at, baby, would you like that? Baby, would you like that? That I'm without you. you know better. 거기 숨지 말까 빨리 나와. You let it in and in my storyline. Don't knock on my door. 나 얼른 나가버려. Toxic lover, you know better. 거기 숨지 말까 얼른 나와. You little demon in my storyline. Don't knock on my door. I'll be you out. 차차

해서 그래 첫 밤을 덮었지만 없을 때엔 여기저기 눈빛을 불빛에 아주 눈부시게 Honestly 우리 사이에 He's been totally lying yeah. 내 생일 파티에 너만 못한 그날 여진이가 엄청 혼났던 그날 지원이가 진이랑 여친 그날 그는 언제나 너가 없이 그날 너만 멋있는 옷을 입고 그날 Heard him say We can go wherever you like Baby say the words and run down All I need is you on my like it 내가 추는 춤을 다들 따라 춰 매일 너의 얼굴 잊으면 안 떠 go. Me team, the merry ehe can take a oh gosh, it can take home and do gata. You remember it? Straight. and driving silence. I don't mind it, I'm riding, flying private side by side with a pilot. Up in the sky and I'm wild and styling on him, and there's no chance, cause we got bodies on bodies like this is no chance. super shy, but wait a minute while I make your mind, make your mind. 달리는 지금도 you're on my mind all the time. I wanna tell you, but I'm super shy. Super shy, but wait a minute while I make you mine, make you mine. 달리는 지금도 you're on my mind all the time. I wanna tell you, but I'm super shy, super shy. I'm super shy, super shy, but wait a minute while I make you mine, make you mine. 달리는 지금도 you're on my mind all the time. I wanna tell you, but I'm super shy, super shy. You don't even know my name, do ya? Pretty little risky betty, 모든 죄대로 되라지. Catch me if you can. Betty, betty, betty, betty, 나는 없어 거기 이미 어차피 못 찾을 테니. Catch me if you can. Nothing with the regulars. 내 뒤에는 blue blood runs. 또 솔직하게 말해줘. 착한 척은 지겨워. 우리 앞선 룰이 의미 없었어 굳이. 유행이 돌고 돌아도 난 곁을 없어 이미. I wanna break, I wanna kick. On a lash, 그렇게 대체로 매려 수많은 변수 위에도 빛을 발하지. 답답한 건 벗어 던져 거기 숙일 필요 없어. I'm a baddie, but the baddie, baddie, pretty little risky baddie. 뭐든 될 대로 되라지. Catch me if you can. Baddie, but the baddie, baddie, 나는 없어 거기 이미 어차피 못 찾을 테니. Catch me if you can. Mosaic 없이 spit it out. 난 지가 이 접어서 그 누구도 can bite me. 원하다면 come try me. 언젠 you're invited. 난 thriller, so villain. 생각할 시간에 저지. 되는 게 my motto. I'm a baddie, baddie, baddie, baddie. Pretty little risky baddie. 뭐든 될 대로 되라지. Catch me if you can. Baddie, baddie, baddie, baddie. 앞다툼 내 길은 막지가 뿐이 날 아우를 테니. Catch me if you can. I'm a baddie, baddie, baddie. 어디 그리 바삐가니 모든 절대로 되라지. Catch me if you can. Baddie, baddie, baddie, baddie. 나는 없어 거기 이미 어차피 못 찾을 테니. Catch me if you can. Loves you, 나야 나. Do I show you? No, yeah, no. 아직 time이 아니야 난. 좀 더 가까이, 좀 더 가까이. 그러다 갑자기 싹. I'm a steal it, 맘에 훔쳐. You are gonna love me. 결정적일 때 이빨을 들어 내는 타입. 나와 두 눈이 마주쳐도 난 흔들림이 없어, no. 널 사랑하는 게 죄라면 but me know who? You never know. Baby, 헷갈려 헷갈리겠지. 넌 결국엔 내 거야, 내 거야, 내게 되겠지. 난 이제 finally, finally 택할 시간이야. 벌써 어느새 또 밤이 되었습니다. I'm the mafia. I'm the mafia, yeah. We do it like the mafia. 걸 너는 야 우 전혀 안 보이겠지 하지만 나에겐 다 계획이 있다고 go 그만 머뭇머뭇대 슬슬 작전 개시 너를 뺏어 뺏어 뺏어 like a K-pop movie ready 할 수 없는 poker face 점령해 네 맘속 place hurry up baby catch me if you can baby 이끌려 이끌려 이끌리게 돼 넌 결국엔 내 거야 내 거야 내게 되게 돼 넌 이제 finally finally 갈 시간이 I'm the mafia. 어떻게 변할지 monster. Remember me? Sting like a bee? 꿈줄인 사자 같은 personality? 네 맘 뺏고 다른 것은 원하지 않아. I will never do you wrong. You regret it when I'm gone. 좀 더 강하게 더 빠르게 늘려버릴게. Got a lot to say. What a big mistake. Better, better, better. I just want you on my phone right now. I just wanna hear mine. Cause I know what you like, boy. You're my chemical like, boy. 무표정했던 얼굴이 널 보며 빛나고 있어 널 닮은 눈동자는 어두 내 안에 빼곡하게 빛나는 눈 내가 지금 느끼는 이 감정들은 true 내 입술을 간지럽히 낯선 그 이름 난 몰랐어 내 맘이 이리 대체로운지 I'm not afraid to 못한 태도 강렬히 몸에 쏙 가려진 volume in the battle 거침없이 찍힌 굳이 보진 않지 넌지 black 하면 pink 우린 예쁘장한 savage 원하던 대놓고 뺐지 너 뭐래도 칼로 무배기 두 손엔 가득한 fat chicks 궁금하면 해봐 fact check 눈 높인 꼭대기 물 만난 물고기 좀 촉해 난 toxic 유혹해 I'm foxy 두 번 생각해 흔한 남들처럼 착한 척이 못하니까 착각하지 마 쉽게 웃어주는 건 날 위한 거야 아직은 잘 모르 굳이 원하면 test me 넌 불 보듯이 뻔해 만만한 걸 원했다면 I'll wait till I do what hit you with that 뚜루뚜루 사방으로 running 이는 버킷리스트 싹 다 버리 널 당기는 것도 멀리 밀치는 것도 제 멋대로 want it back girl 조금 싫어하건 누가 뭐라 하던 with a bass drop it's another banger 두 번 생각해 흔한 남들처럼 착한 척